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아가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워낙 호수가 컸기 때문에 이름을 호수라고도 부르고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파도도 치고요. 굉장히 바람이 불 때는 풍랑이 일기도 하는 그런 곳이 게네사렛 호수 또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가버나움은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마을이었기 때문에 어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이제 밖에 나가 말씀을 전하실 때 해변가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나아가셨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군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때마침 그 호숫가에는 배가 두 척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뒤에 이야기들을 쭉 살펴볼 때 지금은 아침인 것 같고요. 이 배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금 돌아와서 정리하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개의 배 중에 하나의 배에 오르셔서 그 배 주인에게 약간 물가로 배를 띄우게 하시고 이제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특별한 장면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날마다 일어나셔서 사람들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예수님이 나오시면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죠. 사람이 좀 많이 모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소리를 잘 들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형을 이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지는 그 언덕에 가보시면 이렇게 언덕배기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요. 이 소리가 바람 타고 잘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마이크 이런 그 당시엔 이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요. 이 자연과 지형을 이용해서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배에 오르신 이유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해변가로 약간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시면 뒤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 해풍으로 인해서 이제 해변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이날도 그렇게 여느 날처럼 똑같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오늘은 그냥 일상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하시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에게는 오늘 숨겨진 목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배 주인에게 약간 띄우라고 하셨던 이유가 따로 있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배를 다시 육지에 대기 전에 그 배 주인에게 이제 먼 곳에 가서 고기를 잡도록 요청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실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고요. 이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을 이끌었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5장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3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바로 이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요 일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고 베드로가 이제 그 열쇠를 계속 전수하여 교황들에게 넘겨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베드로이죠. 그렇죠? 그런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굉장한 장면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이 바닷가에 나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두 배 중에 그 배에 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오늘 일부러 이 베드로를 만나고 당신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하루를 시작하셨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놀라운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 그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이 말이 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죠? 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제자가 되는 이 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으니까 복음을 듣는 것과 제자가 되는 일은 똑같은 일입니다.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단지 12명만 제자가 아니라 그들은 사도라고 나중에 따로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의 삶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수년 전부터 한국에서 우리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이 이 목회의 본질을 제자 삼는 것이다 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아주 넓게 퍼뜨리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년짜리 제자 훈련 과정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죠? 이 제자 훈련 과정을 해야만 제자가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꼭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만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제자가 된 것이고 제자의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모든 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그 모든 일은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제자 훈련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의 삶, 즉 훈련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옵션이 아닙니다. 그죠? 나는 제자가 되고 나는 그냥 평신도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는 모두 그 삶이 훈련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군사같이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뭐 요즘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 훈련, 뭐 군사 이런 얘기 나오면 아멘이지 말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 촌스럽게 아멘 이러시면 안 되고, 그죠? 아멘이지 말입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실제 삶에 정말 영적인 훈련들, 정말 군사 같은 훈련들, 제자 같은 훈련들이 여러분 삶에서 가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예수님이 그 바로 베드로의 배,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해변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시고 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은 데로, 4절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실은요,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는 요청인지 모릅니다. 그죠?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30년간 목수를 하시다가 지금은 랍비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랍비라고 해도 그렇게 고기 잡는 일을 어부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어부가 밤새도록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안 된 상황입니다. 그 어부한테 목수 출신인 선생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훈수를 두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요청입니다. 이건 마치 제가 우리 증권회사를 다녔던 우리 홍수영 집사님에게 주식 투자를 훈수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이 가운데 혹시 제가 훈수 두는 대로 주식을 투자할 분이 계신가요? 목사인 제가? 뭐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번 훈수를 둬보겠습니다. 그죠? 된다는 보장은 없죠. 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강 집사님을 뵈면서 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이 뭔가를 아주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낚시 하수는요, 이게 1년 정도 지나면 다 비슷합니다. 이 던지는 이 캐스팅하는 거리도 뭐 어느 정도 열심히 연습하면 되고요. 채비 매는 것도 요즘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하수는 아무 때나 나갑니다. 아무 장소에 아무 때나 나가서 쓸데없이 던지고 있는 게 하수들이죠. 그렇죠? 물때도 모르고 그냥 물만 보면 갖다 던지는 거죠. 그렇죠? 잡힐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수들은 지난번에 우리 강 집사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오늘은 물이 뒤집어져서 안 된대. 고수의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다리 뭐 반쪽밖에 되기 때문에 안 된대. 고수의 말입니다. 이 될 만한 때에 될 만한 장소에 가서 던지는 게 고수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얼마나 고수였겠습니까? 이 사람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그물을 던져 잡는 사람이 밤새도록 던졌는데 어딘들 안 던져봤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아는 장소는 다 던져봤을 것이고 본인이 아는 시간대에 다 던져봤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못 잡았는데, 그죠? 어처구니 없이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라고 훈수를 두시는 것이죠. 그죠?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십시오.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있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오늘 안 되는 날이지만 그죠? 오늘 던져봤자 소용없지만 뭐 때문에 한다고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이제 제자의 삶, 훈련의 삶이 맨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첫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그 훈련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내려지고 내 경험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훈련의 원리이고 훈련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예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이라는 것은 뭐 제자 훈련을 받고 무슨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내려지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내려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으면 그게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게 훈련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제 그거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어떤 여자분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실 때까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늘 기도하며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는데 이제 남편이 한 중년이 다 되어서 교회를 같이 나와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나와주신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우리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죠? 남편이 와이프가 하도 원하니까 또 있지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따라 나오신 거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집에 가면은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은 뭔가 남편이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드냐, 뭐가 안 좋냐라고 물어봐도 뭐 하나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이상하게 이 남자가 집에만 가면은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40년, 50년 동안 내 방식대로 살던, 내 경험대로 살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힘든 겁니다.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특히 고집이 센 남자들은 죄송합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근데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점차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해왔던 대로 하면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라고 하니까 그대로 행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훈련이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 훈련이 이루어지면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대로 해가지고 아 괜히 한 번 더 졌는데 꽝 이게 아닙니다. 그죠? 절대로 손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훈련이 시작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적 훈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영적 훈련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영적 훈련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기의 경험에 안 맞았고 자신이 밤새도록 했던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과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그물을 베드로가 깊은 데다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 한 배로 다 안 돼가지고 또 다른 배, 요한의 배를 불러서 이제 그 두 배에 그 잡은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득 찼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어떻게 되었더라?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이 배가 잠길 정도로 이제 가득 잡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만선의 기쁨이죠. 만선의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돌아오시는 기쁨을 아십니까? 남자분들은 조금 아시죠? 요즘은 여러분 가와이철입니다. 가와이철이 다 끝나가는데 요즘 우리 애들이 저보다 더 잘 잤습니다. 애들이 가가지고 한 6, 70cm 되는 이만한 가와이들을요 한 열댓 마리씩 잡아옵니다. 대단하죠, 그죠? 여지까지 그랬던 적이 없는데 올해 지난 한두 달 동안 아이들이 그렇게 잡아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잡는다는 소식을 들은 목사님 세 명이서 저를 포함해서 아이들이 말한 그 포인트로 고기를 잡으러 월요일 날 갔었습니다. 몇 주 전에 갔는데요. 목사님 세 명이서 차를 타고 이제 우리도 거기에 가면 많이 잡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이 목사님들과 우리 셋이 세 목사님이 낚시를 한 세네 번 정도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쭉 돌아보면 근데 갈 때마다 빈손이 제일 많았고요. 어떤 날은 한 마리 정도 잡아서 누가 가져가야 될지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실력 없는 목사들입니다. 그렇죠? 세 사람이 갔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과 함께 가서 많이 잡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한참을 내려가서 그 바닷가에 서서 때마침 이 물이 빠져서 저기 많이 잡히는 그 바위에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기 갔을 때 어떤 부부가 거기서 14마리를 잡아가지고 뭐 들을 수가 없을 정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는 안 되니까 저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줬던 그 장소에 제가 두 목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목사님들 저 안쪽으로 가시면 저기가 소위 말해서 대박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 건너편에서 이제 다른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물이 들어오니까요,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저쪽에 목사님들이 정신없이 잡으시는 거예요. 둘이서. 얼마나 많이 잡으시는지요. 이제 물이 들어와서 건너와야 되는데 건너오라고 제가 손짓을 해도 안 된답니다. 저는 오시라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저는 조금 있으면 길이 막힌다고 막 하는데도 계속 잡으시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이 물 다 다치기 전에 건너왔는데요. 열 마리를 잡았어요. 통 열 마리를. 열 마리를 한 이만한 점점 커지죠. 이만한 가와이를 열 마리를 잡아가지고 바닥에 놓고 이제 그것을 다듬으려고 여러분 이제 막 이 이제 비늘을 벗기고 다듬으려고 이렇게 싸놨는데 완전 수산시장이에요. 수산시장. 얼마나 이 목사님들이 감격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늘 갈 때마다 빈손이었는데 뭘 가만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하는 실력이었는데 셋이서 이게 엄청나게 잡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한 목사님이 막 이 다듬다 말고 흥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것이 도대체 얼마 만입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얼마 만은 처음이지. 그죠? 처음 잡은. 그 감격이 아주 대단합니다. 10마리 잡아서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10마리 잡아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마리 정도가 아니고요.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이것이 생계인데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박이 난 겁니다. 취미 생활하며 한 열댓 마리 잡아도 뭐 기뻐 죽겠는데, 그죠? 이 자기가 이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배 두 척을 가라앉을 정도로 채워가지고 돌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만선의 기쁨은 아마 대단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상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만선의 기쁨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그죠? 오히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정말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선이 돼서 돌아오면은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적을 누리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 생각이 지금 베드로에겐 들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자 뭘 볼 수 있었는가 하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훈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물론 이런 대박이 나는 훈련도 있고 고통의 훈련도 있고 모든 일이 다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영적인 훈련이 시작되어지면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 훈련 속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내 모습은 정말 할 수 없구나 하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제대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기적만 보이고 내 눈앞에 잘된 것만 보이고 내 눈앞에 대박난 것만 보인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 훈련을 잘못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금 배가 두 척이나 만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본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자기의 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죄만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예수님도 본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죄인인데 그 죄인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훈련의 두 번째 키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죄인과 함께하고 계신 주님까지 보아야 훈련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죄인과 같은 배를 타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그게 훈련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삶에 이 놀라운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인임을 겸손히 그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인과 함께하고 계시는, 내가 연약한데도 나를 버리지 않고 그 배에 타고 함께하고 계시는, 나를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의 훈련 가운데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훈련의 모습을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서 떠나가시지 않고,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히려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다른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만선이 되었는데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리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도 만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면, 기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고정되어 버리는가 하면 그 기적에 고정되어 버립니다. 만선에 고정되어 버리죠. 물고기에 고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그 물고기에 전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지금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인 거,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 이걸 생각할 때가 아니고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고기를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될까? 그죠? 이게 보통 때 이렇게 잡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뭐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일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야, 이제 이 많은 고기를 어떻게 소비해야 될까? 이걸 어디다 갖다 팔아야 될까? 만약에 다 못 팔면 어떻게 저장해야 될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될 때 아닙니까? 목사님들이랑 제가 바다를 가면서요, 목사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 물고기들을 열 마리를 다 이렇게 수산시장처럼 펼쳐놓고 이제 가지고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가져온 봉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못 잡을 줄 알았죠. 그러니까 한 봉투 요만한 거 하나 들고 그러고 간 거죠. 그러니 열 마리를 어떻게 가죠? 그래도 행복한 거죠. 그죠? 이 물고기를 어떻게 가져 올라갈까? 뭐, 갈고리에 껴서 올라갈까? 뭐, 묶어서 둘씩 들고 올라갈까? 그죠? 이런 고민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당연한 고민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그 기적에 빠져서 고민하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뭐, 카페를 하시는 우리 고준 집사님이 카페를 열었는데, 카페가 대박이 났다고 생각해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막 100m, 200m씩 막 커피 마시려고 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고준 집사님 뭐 생각해야 됩니까? 11조요? 뭐 생각해야 되죠? 2호점을 빨리 생각하셔야죠. 어디에 2호점을 내요? 여러분, 대박난 사람 당연히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2호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 맨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배를 육지에 대자마자 우리 같으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빨리 따라가야 되니까 몇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물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일일이도 맡겼을 텐데, 그런 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버려두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배도 버려두고, 그죠? 대박난 물고기들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야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거기도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장면으로 나오는가 하면 그냥 그물을 깃고 있는 장면. 그죠? 그냥 이 낚시질을 마치고 배를 정리하고 있는 장면 정도로만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더니 그 배 정리하고 간 겁니다. 어차피 잘 잡지도 못하는 그 배 정리하고 간 거죠. 그죠? 요한도 아버지와 그 배를 놔두고 따라갔더라, 버려두고 갔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그죠? 2장인가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가복음의 설명하고 요 누가복음의 설명은 같은 이야기지만 같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신 이야기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상 가운데서 부르신 이야기였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대박난 것을 버리고 가는 제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사업에 하나님이 대박이 나게 해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뭐 손쉽게 우리 로또가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빌리언을 받았는데 그것이 딱 맞자마자 그걸로 밥 한 끼도 사 먹기 전에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훈련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나 찾아야 됩니다. 훈련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예수님이 행하시는 훈련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훈련은 버리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버리지 않으면 쫓아갈 수 없습니다. 부자 관원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단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나라에, 예전 송나라에요, 가장 똑똑했던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마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마광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마광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서 아마 이 장독대 큰 독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자주 기르러 다니기 힘드니까 아마 집 앞에다 놓고 이 장독대에 물을 담아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보다도 더 커다란 항아리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놀다가 그 항아리 속에 빠져서 물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아이를 꺼내려고 어른들이 막 허둥지둥거리면서 사다리를 가져오게 하고 밧줄을 가져오게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사마광이 갑자기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를 들고 와서 항아리를 갖다 냅다 깨고 그 아이를 구해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갑자기 어안이 벙벙했던 것이죠. 간단한 일입니다. 항아리에 빠져있는 아이를 구하려면 항아리를 깨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항아리도 보존하고 아이도 건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자가 나왔습니다. 여밀방일이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를 얻으려면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움켜쥐면서 절대로 살아가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대박난 물고기와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가능하려면 딱 하나가 돼야 됩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이 물고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공부했던 모든 것,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보지도 않는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훈련을 받을 수 없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신비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내 나라를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음에도 뭘 얼마나 버리고 있습니까? 수십 년간 해왔던 습관을 여러분 버리지 못하고 쥐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좋아했던 것, 옛날에 즐기던 것,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같이 쥐고 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쥐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고집을 쥐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 쥐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훈련이 시작됐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 훈련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것을 하나씩 둘씩 놓는 훈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것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